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5돌 경축 준비위원회가 러시아 평화 및 통일 땅에서 김일성 대원수 탄생일 경축 베닌 사회주당 준비위원회가 꽃도노에서 20일에 각각 결성됐습니다. 준비위원회들은 태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고귀한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양한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위대한 김일성 주석 탄생 105돌 경축 이집트 준비위원회가 19일에 결성됐습니다.